너의 마음에 언제나 반복되던 내 하루를 꾸미고 또 설레이게 해. 스르륵 스며드네 you. 어디서 무엇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 향기로 가득해. 스르륵 스며드네 you. 네가 처음이어서 더 좋아. 온통 네 색깔로 칠한 내 모습 좋아. 무엇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 향기로 가득해.